저국 해방 71돌세 즈마요 앙골라 나이지리아에서 경축 모임과 영화 감상회가 10일과 1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우리나라 영화들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성대의 경축, 미래 과학자 고리가 상영되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는 장구한 항일무장투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영도하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었다고 하면서 조선의 해방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역사적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